숨쉴공간없이채워뭔가느낌이와이미본능적인액션서로반응하는 feeling 순간이끌려가 Crazy sexy cool 아찔한매끈파란빛에처음날느껴봐이제부터네가꼭주고싶은춤바람이너의숨결같아미치겠어 So easy to love ya So easy to love ya 눈이부셔 gorgeous babe 네같아서향이로운순간바람처럼불어헤어날수없게해두눈속에내가비춰왠지로맨틱한기적잘봐이러실거야너의모든게다처음에인특별해질커플너와내얘기야 Crazy sexy cool 마주치는질리틈없이예쁜너야지금부터오직또네가나의세상이커진기분이야미치겠어 So easy to love ya So easy to love ya 눈이부셔 gorgeous babe 네같아서향이로운순간바람처럼불어마냥귀엽기만한줄알았던너를가까이에서보니까색달라달라달라하루하루다른모습에한번더봤네끝까지난널잡아잡아잡아 Pretty sexy face and body 너에게반한순간까지나는말이말이필요하지않아다른첫눈에난반해버린 Crazy 거야 Pretty sexy cool 더가까이 you 우린밤멈춰있는순간 기 울어져맘에주너에게로멈추고싶지않은나야미치겠어 So easy to love you So easy, so easy to love you yeah. 눈이부셔 gorgeous babe So easy to love you babe 저빛나는속에내온몸에적에 Alright 헤어날수없게해 아찔함의끝